Come close and listen. Steady beat. Ignito. Zen P. Collaboration. 네가 내 믿음이 있는지 묻고 싶어 그 결과가 나인지 우리는 항상 스릴있지 살아남은 없는 것 같은 이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흔히 알 수 없어 이미 없는 미소를 던져 나를 끌어올던 힘을 멈춰 그대로 멈췄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 것이 산가지 입에 물고서 났어 너의 그 시선 운명이 I don't want you no more 그런 널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운명에 갈라놓았다곤 하지만 그 입다물어 속이 듯한 시간 아무 의미 없이 흘러 가니 말 깨달았어 쓰레기 같은 그 말 Is that true? Is that true? Is that true? Is that true? Can I trust you? Bunny, 다 드러난 거짓말 따위론 달아날 수 없어 완전히 하라변변이 이뤄놓은 것 없이 그 말뿐인 허세를 몇 번을 더 떠들거니 냉철한 척을 하고 끝내 막판에 드러낸 서러운 혼성 궁지에 몰린 쥐의 서러운 협박 글쎄 과연 누가 이 바닥을 뜰까 넌 내게 최악의 존재 증염이라도 당장 거기서 손대 네 덕분에 우리가 산 명성 노력 기대치를 한순간에 길었지 통정을 자극하는 몰골 눈뜨고를 못 볼 연기 같은 꼴로 여태까지 버텨왔다면 그간 속아 왔던 멍청이들을 탓하려 Is that true? Is that true? Is that true? Can I trust you? Sorry. 그래 조금씩 그렇게 조금씩 서서히 돌아가면서 한 모금씩 소리 없이 따가워 밀어내는 자 곁을 닦아온 나를 시험하는 자 Do you wanna try?